2016년 상녀컵 항주 국제 도시 바둑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3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경기 대회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캐나다를 비롯한 10여 개 나라와 지역의 33개 팀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함은경 선수는 여자 개인 경기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금컵을 쟁취했으며 장리경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 경기에 참가해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이번 경기대회 여자 단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금컵을 쟁취했습니다.